조선의 함북도 북부 피해 지역 학생 소년들이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행복한 야영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그들의 과외 활동과 일과 생활을 친부모의 정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어머니 당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행복한 야영 생활을 누리는 북부 피해 지역 학생 소년들을 찾아와 송이꽃 말이란 과일, 식료품들과 옷들을 안겨주면서 온갖 지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